예. 오늘 좀 복음이 좀 빨랐나요? 있는데? 예? 양이 너무 많아서 한 시간 넘을까봐 좀 빨리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죠? 아마도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적어도 성당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또 옳은 것을 알아보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지혜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모두 다 성령의 선물이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또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억지로 법을 정해서 강요할 수는 없어요, 사실.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법이 정해져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법의 기본적인 성향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의무이고 금지입니다. 강 교수님 맞나요? 법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금지이고 의무가 맞나요? 우리 법대 교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처벌이 싫어서 그리고 마음이 없어도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게 법의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법이 금지하는 이유, 그리고 법이 지키게 하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 법을 지키면서도 거기에는 정말 아무런 마음도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 책에 써놓은 160몇 개의 그 조항들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하느님 사랑의 법은 처음부터 변한 것이 없으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사실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모양을 그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트 모양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서로가 사랑한다는 표현, 여러 가지 표현들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양 내보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그 모양은 지워지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셨던 그 규율은 그 율법은 책에 쓰여져 있는 조항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사랑을 말씀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에서도 함께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 모든 하느님 사랑의 법을 지키는 이유가 구체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성당에 와서 함께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은 이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느님을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을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내 관계가 강제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냥 규칙이 그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규칙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참 듣기에 거북하고 힘든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눈으로 죄를 짓느니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손으로 죄를 짓느니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산다 한다면 두 눈 다 빼고 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두 손 다 잘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규율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그것은 모든 관계가 하나의 규칙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이라는 그 규칙에 의해서 규율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독서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살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주장하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불경하게 또한 죄를 짓고 있는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일독서의 첫 구절은 네가 원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했었던 그러한 율법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두꺼운 교회법 책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원천으로 하느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 친구들, 동료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초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규칙인지 하느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신 사랑인지 깨달을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이니까 이제 버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규칙으로만 알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으셨다 한다면 사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 안에 살았구나라고 느끼셨다 한다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미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확인하고 또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